우리나라에서 도시경영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. 개성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대교동의 조선 기와집들과 고유한 벽돌무늬 장식을 한 담장들을 훌륭히 개건했으며, 개성 민속여관의 기와집들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도잘 꾸리고 민족식당 상점의 면모도 일신시켰습니다. 한편 자강도 강계시안의 근로자들은 상반년에만도 수백 동의 살림집과 공공 건물들에 대한 보수, 수 킬로미터의 도로 기술 개건, 강하천 정리 등을 진행했으며, 공원 유원지 꾸리기, 녹지 화단 조성 사업을 잘해서 도시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모시켰습니다.